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 중학생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방송은 한마디로 잡음이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노출됩니다. 자동차 소음, 전화벨, 복사기, 타자, 공사장 소음, 킬킬대는 소리, 싸우는 소리, 욕설, 시기하는 속삭임, 쓸데없는 잡담, 정치판의 흰 소리, TV 코미디 프로의 악쓰는 소리, 술 취한 사람의 고성방가, 코 꼬는 소리. 그러고 보니까 어릴 적 조용한 봄날에 가끔씩 들려오던 엿장수의 가위 소리, 그렇게 여유로운 소리가 그리워지네요. 오죽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레코드가 미국에서 나왔겠습니까? 마치 온갖 세상의 소리를 지우려는 듯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침묵의 레코드를 올려놓고 스피커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혹시 FM 영화음악도 잡음이야 이러시는 분 안 계시겠죠? FM 영화음악은 여러분의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들을 지워주는 침묵의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r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to split the night. Touch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share. No one di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s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the will of silence.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enement halls, whispering the sounds of silence. 영화 졸업 중에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성에 이어 들으신 곡은 우리 영화 걸어서 하늘까지 중에 물새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서울 봉천 11동의 노민호 학생, 5월 6일이 첫 중간고사라고요. 그러면 지금 좀 아주 정신없이 공부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진짜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이죠. 하지만 라면만은 드시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때 바로 위에 제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랑 같이 중간고사 날 시험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계를 3시에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된다. 라면을 신나게 먹고 나니까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대로 자버려서 그 다음날 아침 중간고사 국사시험은 망쳤답니다. 여러분도 경험자의 말을 들으시고 라면을 드시지 마시고요. 가벼운 야식을 들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FM 영화음악. 지난주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을 소개해드렸었죠. 이 코너가 진행되던 석 달 동안에도 좋은 비디오들이 많이 출시돼서요. 더러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월부터 출시된 작품들 중에서 놓치기 아까운 최신 출시작들을 몇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의 부록인 셈이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요. 원래 그 부록이라는 것이 더 재밌고 더 흥미롭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밀봉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봉투를 여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Yo quería volar. 시간을 위한 노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정. 여기 소나무 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정.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정.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20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김이 죽은 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소설 토정 비결을 아십니까? 네,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학.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대폭탄처럼 강렬하게, 봄바람처럼 상큼하게, 1억 4천만 불어치 웃음을 벌어들인 바로 그 영화, 시스터 액트. 불이 꺼지면서부터 여러분은 폭소 체리탄의 집중포화를 받으시게 됩니다. 폭소와 감동의 이중주, 시스터 액트. 서울극장 브로드웨이, 중학생 이상 볼 수 있습니다. 닐 조던 감독의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크라잉 게임, 보이저즈였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의 부록편인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두 번째 이별, 원제는 미러클입니다. 닐 조단 감독은 영국 문학상인 가디언 픽션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아주 글 잘 쓰는 감독이죠. 작가 겸 감독인 그가 헐리우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만든 두 번째 이별. 이 영화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아들의 그 얘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지미는 클럽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아버지 샘과 단 둘이 삽니다. 어느 날 지미는 기차에서 내린 금발의 여인 레니를 보고는 호기심을 갖게 되죠. 레니는 공연차 아일랜드에 온 중년의 여배우였습니다.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레니. 그녀를 향한 지니의 호기심은 어느덧 사랑으로 변하고 맙니다. 공연 후에 파티에서 레니는 스타더스트를 추억에 잠겨서 부르죠. 반주를 맡았던 지미는 아버지에게서 그 노래를 배웠다고 레니에게 말합니다. 결국 레니는 지미가 자신과 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 때문에 지미는 아버지마저 오해를 하게 되지만 그 역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짧은 만남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제 두 번째 긴 이별을 고하게 되는 레니와 지미. 이처럼 이 영화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배우 같지 않은 배우들이 나타나서 던지는 대사 속에는 또 남녀간의 섬세한 감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고요. 또 가끔씩 등장하는 환상 장면이 아주 볼만한데요. 지미와 샘이 함께 연주하는 색소폰 장면이라든지 또 서커스 동물들을 탈출시키는 아주 신비로운 화면. 이런 장면들은 이 영화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죠. 91년 베를린 영화제 최우수 비평가상과 최우수 예술극장협회상을 수상했습니다. 드림박스에서 출시됐고요. 영화 속에 삽입된 팻분의 노래 들어보죠. Stardust. Sometimes I wonder why I spend the lonely night dreaming of a song. 영화 두 번째 이별 중에서 Stardust, 페푼이었습니다. 다음 영화 역시 색소폰 연주자가 등장하네요. 재즈계의 황제로 불렸던 찰리 파커의 삶을 그린 버드입니다. 이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작 겸 감독을 맡았는데요. 항야의 무법자와 재즈 뮤지션, 좀 어울리지 않는 감이 있죠? 하지만 이스트우드는 실제로 재즈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 피아니스트 세도니아스 몽크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Straight No Trace를 제작한 적도 있고요. 이 영화 버드는 그 콜롬비아사가 갖고 있던 영화 판권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영화는 찰리 파커의 화려한 음악 세계보다는 인간적인 방황과 갈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파커가 약물 중독과 신경쇠약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현재에서부터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의 나약하고 병적인 모습과 함께 화려했던 과거 생활이 회상으로 처리됐죠. 결국 버드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그는 힘찬 날갯짓으로 다시 새 삶을 찾아가는데요. 그런 음악가의 노력과 고뇌가 감동을 안겨주는 작품입니다. 상영시간이 152분, 그러니까 2시간 30여 분이 되는 대작이고요. 이 찰리 파커 역에는 할렘의 분노, 크라잉 게임, 여기서 등장했던 대표적인 흑인 배우인 포레스트 위테커가 열연하고 있습니다. SKC에서 출시됐고요. 자, 찰리 파커의 연주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사랑의 행로에서 미셸 파이퍼가 불러줬던 그 곡입니다. My Funny Valentine. 미셸 파이퍼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이렇게 재즈곡들은 그 연주자에 따라서 색다른 느낌을 자아주네요. 찰리 파커가 연주한 My Funny Valentine이었습니다. 지난 92년 동경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던 영화 American Me가 최근에 출시됐습니다. 제목이 분노의 아메리칸이네요. 배우로 활약하던 에드워드 제임스 올모스의 감독 데뷔 첫 작품인데요. 멕시칸 마피아의 보스가 된 한 남자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1943년 LA 폭동 당시 어머니가 해군에게 겁탈당해서 태어나게 된 산타나. 그는 어릴 때 벌써 갱단을 조직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젊은 시절은 온통 감옥 생활로 점철되죠. 감옥 안에서 이민족 차별에 대항하던 산타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들과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서히 감옥 안의 질서를 잡아가죠. 멕시칸 마피아계의 보스로서 산타나는 이제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거리의 갱 세계까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흔을 훨씬 넘기고 교도소문을 나온 산타나. 범죄밖에 모르던 산타나가 한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감옥 안에서의 장면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아주 팽팽하게 전개되는데요. 실제로 복역 중인 죄수들을 엑스트라로 기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는 더욱더 사실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CIC에서 출시됐네요. 영화 분노의 아메리칸에 삽입된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그룹 애니멀스가 부릅니다. 영화 분노의 아메리칸 중에서 그룹 애니멀스의 노래였습니다. 그간 국내 영화 팬들에게 제목만 널리 알려졌던 화제작들이 아주 소리소문 없이 많이 출시됐더라고요. 보니까 릭 베송 감독의 아틀란티스도 그 중에 하나죠. 니키타, 서베이 이런 영화로 국내에 소개된 릭 베송 감독은 푸른빛을 아주 즐겨 쓰는 감독이죠. 이것은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바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 프리다이버였던 릭 베송 감독이 이 바다를 정말 원없이 찍은 영화가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이 영화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닷속 풍경과 물고기들이 주인공들인 셈이죠. 때로는 한 마리가, 그리고 또 때로는 물이 지어서 바닷속을 누비는 물고기들이 에릭 세라의 음악과 함께 1시간 30여 분 동안 화면을 채우죠. 크고 작은 물고기, 거대한 거북이, 돌고래, 상어, 가오리, 문어. 정말 갖가지 신비한 바닷동물들이 다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헤엄치고 식사하고 사랑을 하는 장면까지 촬영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았나 싶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세밀하게 촬영하고 있고요. 또 요 녀석들이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과도 절묘하게 어울리고요. 바다에 대한 감독의 애정이 정말 속속들이 배어있는 영화인데요. 혹시 좀 화면이 큰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요. 비디오 테이블 들고 그 집에 가서 함께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SKC에서 출시된 아틀란티스. 이 영화에서 그 거대한 가오리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죠. 이 장면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오페라 아리아가 흘러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마리아 칼라스와 가오리를 동일시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감독의 재치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때 흘러나온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 여인 중 믿을 수 없도다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빨리 시들다니 마리아 칼라스 음성입니다. 마리아 칼라스 하면 우리는 참 예쁘고 날씬한 여가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빼기 전에는 100kg가 넘는 아주 뚱뚱한 가수였죠. 아마 릭 베송 감독은 그 시절의 마리아 칼라스를 연상하고 이 장면에 이 음악을 집어넣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화 아틀란티스 중에서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 여인 중 믿을 수 없도다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빨리 시들다니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숀 펜 하면 마돈나의 전 남편이라는 꼬리표랑 함께 트러블메이커라는 이미지가 강한 배우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진지하고 또 예의 바른 게 그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배우로서 활약하던 숀 펜이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영화 인디언 러너 CIC 비디오에서 출시됐네요. 페트롤 경관 주호는 눈 덮인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범인을 쫓는 거죠. 그 위를 나레이션으로 흐르는 인디안 전설. 궁지에 몰린 사슴은 고독을 뱉으며 도망간다. 그것을 안 인디안 러너는 사슴을 앞지르는 속도로 달려가 숨통을 끊고 그 입에서 최후의 한숨을 토하게 만든다. 이 전설처럼 조는 범인에게 총을 쏩니다. 조에게는 난폭한 동생 프랭크가 있습니다. 월남자넷을 귀환한 프랭크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사는 방랑자죠. 그는 인디안 러너 같은 영웅이 되고 싶지만 결국 그가 택한 것은 영웅이 아닌 무법자의 길이죠. 영화의 라스트 씬.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가는 동생 프랭크를 형 조가 쫓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사슴이고 형이 인디언 러너죠. 하지만 조는 프랭크를 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뿌리와 가족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숀 펜 감독의 애절함이 전해오는 장면이죠. 어린 시절에 가정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숀 펜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하죠. 마치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예리하고 감성적인 작품 인디언 러너 중에서 듣겠습니다. 숀 펜이 이 음악을 듣고 나서 영화를 구상했다고 하죠. 주제가로 쓰이는 하이웨이 패트롤맨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마이 네임 이즈 조 로버츠 I work for the state. I'm a sergeant out of Burnville, barracks number 8. I always done an honest job, as honest as I could. I got a brother named Frankie, and Frankie ain't no good. Now ever since we was young kids, it's been the same come down. I get a call on the short way, Frankie's in trouble downtown. Well, if it was any other man, I'd put him straight away. But when it's your brother, sometimes you look the other way. Yeah, me and Frankie laughing and drinking. Nothing feels better than blood on blood. Taking turns dancing with Maria as a band played Night of the Johnstown Flood. I catch him when he streams like any brother would. Man turns his back on his family, well he just ain't no good. Well, Frankie went in the army back in 1965. I got a farm to firm, settled down to Maria for my wife. But then wheat prices kept on dropping. dropping till it was like we were getting robbed. Frankie came home in 68 and me, I took this job. Yeah, we're laughing and drinking. Nothing feels better than blood on blood. Taking turns dancing with Maria as the band played Night of the Johnstown Flood. I catch him when he strays. Teach him how to walk that line. Man turns his back on his family. He ain't no friend of mine. But I got a call about 8:45. There was trouble in a root house out on the Michigan line. There was a kid lying on the floor looking bad, bleeding hard from his head. There was a girl crying at a table, and it was Frankie said. Well, I went out and I jumped in my car. Then I hit the lights. Well, I must have done 110 through Michigan County that night. It was out at the crossroads, down round Willow Bank. Seen a Buick with a high plates behind the wheel was Frank. Well, I chased him through them county roads till a sign said Canadian border 5 miles from here. I pulled over to the side of the highway and watched his taillights disappear. Me and Frankie laughing and drinking. Nothing feels better than blood on blood. Taking turns dancing with Marie as the band plays Night of the Johnstown Flood. I catch him when he streams like any brother would. Man turns his back on his family. He just ain't no good. Highway Patrolman, 영화 인디언 러너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성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개봉돼서 인기를 끌었던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합성 영화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는가. 이 작품이 제시카와 로저 래빗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됐습니다. 원제가 훨씬 매력적인데 왜 이렇게 건조한 제목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스필버그의 엠브린 엔터테인먼트와 월트 디즈니 이 두 회사가 힘을 합해 8년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사상 가장 잘 만들어진 합성 영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더욱이 우리에게 친근한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텍사베리의 만화 주인공들이 전부 등장하기 때문에 만화 속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혼합되는 것 같은 그런 재미도 안겨주었죠. 무대는 1940년대 말 만화 영화 제작소인 마틴 스튜디오입니다. 만화 영화 주인공인 로저 래빗은 성격은 급하지만 상대형 베이비 허만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는 순진한 토끼입니다. 그의 미녀 아내 제시카는 나이트클럽 펜과 잉크의 인기 여가수고요. 이 애니메이션의 합세는 밥 허스킨스. 그는 도니궁에서 어쩔 수 없이 만화 인물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설 탐정이죠. 아이디어 싸움이 최대의 관건인 헐리우드에서 누구나 그 재미와 독특한 소재를 인정했던 아주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었던 제시카와 로저 래빗, 신한 비디오에서 출시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탐정 밥 하스킨스가 클럽에 찾아갔을 때 그 제시카가 아주 요염하게 노래를 부른 장면이 있죠. 세상에 정말 이렇게 근사한 만화 주인공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도요, 뒤에 앉은 남학생들이 끝없이 끝내주네 이런 말을 연발했었습니다. 이 탐정 밥 하스킨스도 그 남학생들처럼 이 제시카에게 완전히 반해버리죠. 자, 그 장면에서 제시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Why don't you do right? 왜 당신은 옳은 일을 하지 않나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부인이기도 했던 에이미 어빙의 노래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You had plenty money 1922 여러분, 맨 끝에 그 남자들의 그 뭐라고 하나요? 신음소리라고 하나요? 들으셨죠?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영화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는가? 비디오 출시 제목은 제시카와 로저 래빗이었죠? 그 중에서 에이미 어빙이 부른 Why Don't You Do Right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의 부록편이었는데요. 그 밀봉된 페이지 여러분이 다 뜯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한번 제가 쭉 소개 다시 해드릴게요. 닐 조단 감독의 두 번째 이별, 원제는 미라클이고요. 드림박스에서 출시됐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찰리 파커의 인생을 다룬 버드, 이것은 드림박스에서 출시됐고요. 분노의 아메리칸, 이것의 원제는 아메리칸 미고요. 배우인 에드워드 제임스 올머스가 이번에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CIC에서 출시됐고요. 역시 숀 펜이 메가폰을 잡은 인디언 러너. 이것은 원제도 똑같이 인디언 러너인데요. 앞에 더만 붙는 게 다르네요. CIC에서 출시됐고요. 릭 베송 감독이 만든 아틀란티스. 원제도 역시 아틀란티스고요. SKC에서 출시됐습니다. 제시카와 로저 래빗. Who Framed Roger Rabbit은 로버트 저메킥스 감독이고요. 신한 비디오에서 출시됐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세영 학생. 제가 참 여러 번 방송에서 이름을 불러드렸는데요. 한 번도 소개를 안 했다고 엽서에는 잔뜩 투정을 부리셨네요. 언젠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엽서에다가 제가 가장 싫어할 만한 청취자의 녹선 1, 2, 3, 3번에다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도 소개할 때마다 자놓고서는 나중에는 소개가 안 됐다고 투정 부리는 학생 그렇게 써주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영 학생 들어주세요. 뮤지컬 캣츠 중에서 메모리, 보이스 오브 프라노, 알라드 존스의 음성입니다. 밤이 깊어가네요. 홍동식 PD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